두 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처럼 이 주제를 택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택한 한 교회, 유대교회가 철저하게 그 일을 실패한 것처럼 마지막 교회마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차제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목적과 나아가서 마지막 교회를 향한 그분의 소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원의 말씀처럼 승리한 교회가 되는 마지막 전장에서 승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도처럼 다시 한번 재림교회 우리가 말씀과 증언에 기초한 좌표를 다시 설정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행로를 바로잡고 우리 생각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로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늘이 준비한 무기를 전신갑주를 입고 오는 마지막 위기의 전장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을 짧게 몇 군데 말씀을 좀 짚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죄와 사단과 사망과 오류가 지배하는 사탄이 왕으로 통솔하는 참칭 왕으로 다스리는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통치하는 이 지옥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하늘에 시작된 대쟁투의 비밀 이후에 죄가 생긴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와는 거처로 삼으셔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교회로 삼으셔서 오류와 사망과 죄와 죽음이 마귀와 통치하는 마귀의 나라에 통치권을 빼앗기고 마귀한테 잠시 빼앗겨서 마귀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셔서 당신의 교회 그런 성전 그런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다시 옹호하기 위해서 죄의 비밀을 다 폭로하고 이 우주와 지구 안에 더 이상 죄가 마귀가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 결과를 주님께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미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한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구속의 신비가 대쟁투의 비밀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한 그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분의 지상에 가장 사랑하는 애증의 기관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유대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진리와 율법을 복음과 율법을 성소와 안식일을 위탁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유대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친구로, 심부름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소망 1장이죠. 그래서 2장에 보시면 그러기 위해서 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구조하고 오셨지만 그들이 거절합니다. 흘러갑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짝사랑의 호세아의 메시지처럼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애걸 합니다. 나와 결혼하자. 나를 믿어라. 끝끝내 그들은 거절합니다. 누가 거절합니까? 택한 선민이 예수를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마지막 재림교회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까맣게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교회를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때가 차면 오셨는데 구제를 위해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몇 사람, 동방박사 몇 사람, 목동들 몇 사람, 시몬 안나 한두 사람 외에는 온 유대 교회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언급해 드리면 불법의 비밀이 그들을 다 속여버렸습니다. 왜 속임당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좋아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구주로 태어났지만 그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한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의 말씀처럼 3년 반 남은 언약을 끝까지 수행, 다시 말하면 정말 그들 향한 마지막 은혜를 다 쏟아보는 활동을 쉬지 않고 마무리하십니다. 마침내 마태 21장의 말씀 보시면, 시대성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다음 챕터 내용이 눈물겨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선택하시고 가장 큰 애정과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그 교회가 택한 선민이 마침내 선지자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문 밖에 세워두어서 거절하자 마태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선택되었던 백성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일이 지금 반복되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비난, 비판이 아닙니다. 질타가 아닙니다. 저도 이 한 교회 성도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준비되고 깨어나서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회자되어지는 그런 정결이 아닙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연신대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분리해내실 것입니다. 그 분리가 조직을 떠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자치하고요. 다시요.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이 있지만 이 안에 누가 진짜 교인인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누가 진정한 마지막 교인이 될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징표로 너진비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그걸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209페이지 말씀인데 왜 선택되어진 백성이 왜 운명지어진 백성으로 바뀌었는가? 왜 택했던 교회가 택함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교회가 왜 버림받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바뀌었는가? 하지만 그 속에 남은 자는 신분이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여전은 일반적인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가시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 속에 충성된 소수의 나무리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 말한 차원은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간략하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편 144편 12절의 말씀처럼 하늘 궁정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지금 집을 지었는데요. 곧 제가 준공공사를 받을 것입니다. 준공공사를 받으면 처음 설계할 때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다 점검을 해서 맞아야 준공을 해줘요. 근데 제 경험으로 이 동산의 집의 준공은 그냥 눈을 보고가 끝나더라고요. 조금 틀려도 허가내줍니다.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준 궁전의 식양 그대로 정확하게 지어져야 합격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아니 그분의 인내와 자비를 청량할 길이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지만 그분은요 그분의 자비가 한치 오차도 없이 공의 앞에 손뼉을 쳐주는데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하늘 도성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와 문을 다 열어주었지만 그분의 자비는 또 다른 그분의 쌍둥이 자비의 쌍둥이인 공의가 그 입구에 서서 나 하나님의 자비로 초청 좀 받았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그런데 공의에 대한 사랑이 자비의 쌍둥이 공의의 자매가 입구에 서서 자비로 초청받은 모든 사람 앞에 그래? 그러면 너 그 보좌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 되었니? 흰옷을 입었어? 율법과 조화되었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주신 설계를 따라서 지어졌니? 이게 조사 심판입니다. 이게 하늘의 심판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궁전의 식양을 따라서 하늘의 정확한 청사진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정확하게 만들어졌다. 그분께서 이처럼 이 의미를 이 시간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처럼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을 지금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했을 때 성소에 대한 몇 자, 몇 자, 문은 얼마, 얼마 모든 크기를 다 주었습니까? 에스겔 40장부터 연구해 보십시오. 또 몇 거리, 몇 메타, 몇 센치 쫙 또 40까지 그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그 결론은 뭔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을 당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지금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설계도를 주었다. 그 설계도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을 의미한다. 마치 모세가 하늘에서 보여준 시간을 따라서 성소를 지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 곡극을 예언에서 연구해보시면, 성경을 연구해보시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성령을 쓰시고, 인간처럼 타락한 본성을 쓰시고, 인간처럼 죗된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시험을 동일한 조건에서 체험하시면서, 율법대로 사셔서, 죄 없는 생애를 이루어 놓으신 그 표준. 됐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 말하기를 예수와 같은 품성이 나타났을 때 이를 칠 것이다. 조화되어집니까? 부자손자 말씀 보시면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정해놓으셨다. 예수의 품성이다. 이걸 로마서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경험하라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의 품성을 받아야만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듭 말하면 누구나 하늘에 가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혼인 예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흠도 점도 없이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빚진 율법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생애를 통해서 법을 다 이루어 놓으셔서 개발되어진 그 품성을 가리켜서 혼인 예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혼인 예복을 입으시려면 예수님과 혼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입혀지고 나아가서 이제 딴 눈 안 파야 어제 말씀처럼 눈 안 팔아야 그 옷이 안 더럽혀져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경험 이것이 성화 아닙니까? 성화. 자, 마저 보십시오. 그 영광의 이상을 당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인 것이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이 또 뭔가 궁중의 시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을 거듭나서 의를 경험해서 성경대로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럴싸하죠.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면 구원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럼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낫다는 뜻입니다. 아멘.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진리 이렇게 조화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이걸 자꾸 잘라요. 잘라. 잘라 우리 처지를 자꾸 변호해주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개신교 교리 아닙니까? 개신교 교리. 이 교리를 왜 닮아가서는 안 돼요. 영신의 조건은 확실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뭔가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 마치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의 원형의 설계도를 그대로 주었던 것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이 또 뭐였다? 설계도면이었다. 가면 그 도면을 짧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오. 쭉 풍선을 설명하죠. 한마디로 그분의 사랑. 그죠? 자비와 공의. 공의와 자비, 그분의 사랑. 여러분 속에 사랑이 완성되어지면 인을 칩니다. 로마 13장, 율법의 완성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을 두 마디로 나누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맞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이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을 믿노라 하면서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면 거짓말장이다. 계명을 범하고 있다. 막 사랑하다 전도한다면서 안식을 범하면 그건 거짓말장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계명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전도자들이 계명을 짓밟으면서 전도하고 다닙니다. 내 영혼의 성소를 주님께서 청결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강의 말씀드릴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론 가르쳐서 교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은 이런 궁전의 시장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의 세세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하셨다. 그래서 다 이뤘다 뜻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형대로, 궁전의 식양대로 자신의 품성을 건축하는 모델로 우리 앞에 서셨어요. 그걸 모본이라고 말씀하신 모본.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성전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가를,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그 참 의미를, 사명을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도서 208페이지 말씀처럼 이 일을 실패해서 택한 선민이었던 유대교회가 그분의 참 교회 되기를 거쳐서 촛대가 옮겨져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하고요. 조금 더 하고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얘기도 좀 두세 번 걸쳐 하면 참 자세하게 될 텐데요. 우리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예상을 위해서 제가 복잡한 얘기 하지 않고요. 성경에 나오는 한 말씀만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고 두 번째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회가 뭔가 사도행적 1장을 자 읽어보십시오. 교회를 위한 당신의 목적. 교회가 뭔가 쭉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은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목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마침내 마지막 사도행적 챕터에서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는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 목적을 수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장에서 그 교회 승리한 교회로, 이긴 교회로, 죄와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승리한 교회로 선 그 과정을 사도행적을 쭉 설명하면서 두 번째 강의 말씀드릴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적 챕터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이유가 살짝 공개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담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한 진리, 한 성령, 같은 경험, 거듭나, 성령 충만, 그 경험을 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왔고 그 교회가 거의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완성되지 못한 조금 남은 마지막 건축 마무리 공사 일꾼들로 재림교회를 세우셔서 그 마지막 남은 성전 마무리 작업 끝나면 재림하셔요. 그걸 두 번째 강의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 처음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처음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예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린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학 공부, 이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기관이다, 성경 기관, 맞습니다. 하지만 개신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맞나요? 4대시대. 근데 그들은 지금 바벨론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에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되어지면 제가 일곱 교회를 공부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자, 여하튼요.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죠. 3장의 말씀 보시면 이 신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같은 몸에 속하게 되는 것. 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신비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같은 몸에 참여함으로 약속을 다 받는 것. 이걸 이 본문에서는 신비한 복음이다. 복음의 비밀이다. 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성향과 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신비한 능력을 통하여서 다 변화되어서 예수를 닮아서 예수 몸에 다 복음이 되었는가?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어가시면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각종 다양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예수님처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지 이 신비한 사실을 온 우주와 세계에 알리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10절의 말씀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돼 있죠. 마태 13장 말씀 보시면 어부가 바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땅에 올립니다. 눈 튀어나오는 물고기, 지느러미 삐뚤어진 물고기, 배가 나온 물고기, 그죠? 등뼈 굽은 물고기, 예쁜 물고기, 노란 물고기, 각종 물고기가 다 걸려옵니까? 이게 오늘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모습이요, 지금 교회 모습.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많이 섞여 있는 교회 모습이요. 가라지가 더 훨씬 많은 교회 모습이요. 소수밖에 없는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숫자 좋아하지 마요. 숫자. 숫자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 에녹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해버리셔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기버리셔요. 좌편 우편에서 다 쓰러지지만 선택된 충성된 한 백성이 준비되지만 그걸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 좀 마무리합니다. 교회 목적이 뭔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정사와 권능들에게 갖가지 그분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 충분한 설명을 제가 약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단이 죄와 오류로 사망으로 통치하는 마귀의 이 왕국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러 오셨습니다. 그 성전과 교회와 그분의 나라, 나라와 교회와 성전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진리로 의의를 따라서 하늘의 궁중의 시경을 따라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진리와 율법과 복음을 위탁해서 그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이 사단의 왕국에서 최법관지역 대사관 이 땅에 살지만 마귀 지배 안 받고 마귀 뜻대로 살지 않고 죄의 지배를 안 받고 사망의 지배를 안 받고 거짓 오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의로 지배를 당하고 생명으로 옮기진 그분의 최법권지역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일곱 교회를 공부해 보시면 각 시대 대중들을 공부해 보시면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가 그의 전술 전략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마귀의 전술과 전략 이 교회를 사탄이 자꾸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세상화시키는가 동화시키는가 자기 편 만드는가 그의 전술이 다 풍부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그 전술과 전략을 간파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비밀이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 대쟁투 상하건입니다. 이번과 이렇게 일단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여러 부분으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는 교회로 여러분 시험받기 위해서 다시 율법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건축 부족한 부분을 빨리 깎여나고 잘려가도록 그분께 손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한치 오차 없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닮게 하는 성령께 순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엄청난 신비한 구속의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성벽 성전이지만 교회 안으로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고 교회가 세상과 닮아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피게 하시고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종들에게 큰 긍휼을 더하셔서 아버지 진리와 말씀을 살고 외치고 곧바른 기별을 온전히 높이 치켜들어서 양들의 줄인 심령과 아픈 상처를 싸매기를 하셔서 이 교회 위에 약속된 늦은비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